50 languages. 86. 86. 86. أسئلة صيغة الماضي رقم 2. 질문들 과거형 2. 질문들 과거형 2. أية ربطة عنق ارتديت؟ 당신은 어떤 넥타이를 맸어요? 당신은 어떤 넥타이를 맸어요? أية سيارة اشتريت؟ 당신은 어떤 자동차를 샀어요? 당신은 어떤 자동차를 샀어요? ما الصحيفة التي اشتركت بها؟ 당신은 어떤 신문을 구독했어요? 당신은 어떤 신문을 구독했어요? من رأيت؟ 당신은 누구를 봤어요? 당신은 누구를 봤어요? من غابت؟ 당신은 누구를 만났어요? 당신은 누구를 만났어요? على من تعرفت؟ 당신은 누구를 알아봤어요? 당신은 누구를 알아봤어요? متى استيقظت؟ 당신은 언제 일어났어요? 당신은 언제 일어났어요? متى بدأت؟ 당신은 언제 시작했어요? 당신은 언제 시작했어요? متى توقفت؟ 당신은 언제 끝냈어요? 당신은 언제 끝냈어요? لما استيقظت؟ 당신은 왜 일어났어요? 당신은 왜 일어났어요? لما أصبحت مدرسا؟ 당신은 왜 선생님이 됐어요? 당신은 왜 선생님이 됐어요? لماذا استقليت سيارة أجرة؟ 당신은 왜 택시를 탔어요? 당신은 왜 택시를 탔어요? من أين أتيت؟ من أين قدمت؟ 당신은 어디서 왔어요? 당신은 어디서 왔어요? إلى أين تذهب؟ 당신은 어디로 갔어요? 당신은 어디로 갔어요? أين كنت؟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من ساعدت؟ 당신은 누구를 도와줬어요? 당신은 누구를 도와줬어요? لمن كتبت؟ 당신은 누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당신은 누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من أجبت؟ 당신은 누구한테 답장을 했어요? 당신은 누구한테 답장을 했어요?